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? 1번. 빨리 찬물을 드세요. 2번. 빨리 소화기를 사세요. 3번.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. 4번. 빨리 소방서로 전화하세요.